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찾아주신 세조국에서 주체 35, 1946년 11월 3일 천민주선거가 진행된 때로부터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뜻깊은 이날의 점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해방 후 첫 민주선거에서 인민의 대표로 높이 추대되신 역사의 땅이며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좌우이 뜨겁게 깃들어 있는 삼등혁명 사적지를 인민군 군인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이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사적지가 꾸려진 때로부터 지난 40여 년간 200여만 명이 이곳을 참관했습니다.